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을 내던지고 자기의 가족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기의 삶에 어떤 부족한 필요한 그 부분을 공급받고 채움받는 것,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다른 부분은 뭐 하나님이 뭐 별로 안 도와줘도 되는데 적어도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좀 나를 치료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거는 뭐 하나님께 기대 안 하지만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면 나도 하나님께 내가 이 얻은 돈으로 한번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나 병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병을 해결해주고 목숨만 살려주면 평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 뭐 각오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가장 고민인 뭐예요? 직장. 뭐 하나님께서 나 직장만 해결해주면 열심히 더 어떤 부분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뭐 되게 좋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 전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뭔가 하나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삶의 한 부분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뭔가 변화시켜주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신앙은 어떤 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어떤 삶의 한 부분, 내게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추워요? 이거 앞에는 더운 것 같은데 또? 저거 좀 틀어봐요. 저거. 선풍기. 좀 이따가 좀 틀게요. 또. 자, 어디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삶에 어떤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신앙을 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을 어떤 유익이 되느냐는 문제와 자꾸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마음만 있으니까 결국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이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서 했단 말이야. 형편이 좋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깜깜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재정립하고 자꾸만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그죠? 지난주도 얘기했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깨시는 거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가정 파괴가, 왜 가정이 파괴되죠? 왜 끊임없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까? 다 자기 중심주의라는 그런 어둠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어느 정도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것으로 그 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착각이에요. 주일날 한번 내가 옷도 예쁘게 입고 뭔가 봉사도 진심으로 드리고 뭔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은 삶 전체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요청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첫 제자들의 무리를 부르시는 사건은 우리의 고집스럽고 악한 그 마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왕인 그 나의 삶에 왕이신, 진짜 온 우주뿐만 아니라 나 인생의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왕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가 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좀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겠죠.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 어떤 요청을 하시는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하고 2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0절 한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20절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시몬과 안드레, 자, 그 16절부터 18절은 시몬과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은 바로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해왔던 그 직업,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의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와 친구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위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요청,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요청과 이들의 반응 있잖아요.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자기의 가족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반응은 이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죠?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가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 속해 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또 좋은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와 자기 삶의 의미를 그 좋고 나쁨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좋은 집안, 네. 적어도 그게 안 된다면 좋은 직장이라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스펙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가족은 사실 많이 깨어졌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이제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대부분은 가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싱글족들이 많아지고 있죠. 어쨌든 이 고대 사회 맥락에서 여러분들, 아, 이들에게 이 가족이란 것과 이 직업이란 것은 정말 정말 자기의 뿌리이기도 하고 자기의 중심이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들은 다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취업에 붙은 몇몇 친구들 있지만 그럼 만약에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바로 붙은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으라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상당히 수입이 짭짤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가난한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아버지가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그렇죠? 세베대가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그 고기잡이 이 어업이 잘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 나중에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야. 대제사장하고 안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추측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이 어업 있잖아요. 이 고기잡이로 되게 그, 뭐랄까, 활발한, 어떤 그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정말 되게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많은 곳에 수출을 했었고, 특별히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그 좋은 고기들이 이제 갖다 바쳐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그냥 가난하고 별 볼일 없고 그냥 언제나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와 함께 하는 그거, 그리고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자부심, 그런 모든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사실 이들이 이 네 명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순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때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안드레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를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인 시몬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 시몬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앞으로 개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까지 부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예수님과의 특별한 그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추측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안에 머물면서 가족의 가업인 그 어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 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설명 하나도 안 하시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어리둥절한 그런 약속만을 더하시죠.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만났던 그 경험도 있을 거고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권세가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질문도 안 하고 어디로 가냐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생활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왕이실 거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 왕이라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야 돼 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응답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안드레는 마가복음에서 이때만 되게 훌륭하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엉망진창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삶으로의 그런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지나온 삶에 너희가 살아온 삶에 그 너희를 규정했던 그리고 너희에게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거죠. 너희들이 어부로 살았던 그 삶, 너희들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라면 이제 그것은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다른 삶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삶으로 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세상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한테 포기되어야 될 건 뭘까요? 이 목사나 뭐 우리 양육 리더 모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나 신학생이나 항상 마음에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세계적인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세상의 기대고 우리 부모님의 기대고 그리고 사실 내 안에 있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목사가 더 잘 알잖아요. 확실히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놓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부류의 목사님은 정말 어떤 세계적으로 막 영향력을 끼치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막 나타내면서 되게 사역을 되게 뭐랄까? 그 버라이어티하게 펼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어떤 한 부류는 전혀 알려져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시골에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사람이 거의 없어. 이 두 분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뭘 기대할까요? 나는 좀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좀 멋지게 사역을 하고 싶고 멋지게 인정받고 싶고 멋지게 좀 폼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네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을 가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할 뻔하다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왜 야고보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야만 했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까? 왜 그렇죠? 베드로가 믿음이 더 좋아서입니까? 야고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해 하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네, 내가 원하는 나를 추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나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거,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정말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포기하는 거,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요청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나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만 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살라는 요청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요청은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요청이라고요. 자,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족보다 직업보다 나를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그것보다 나만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섬기는 것,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 일이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가 극단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극단을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종교에 광신적으로 빠진 애들을 보면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IS들 보세요. 네. 정말 어떻게 그런 막 문화재 파괴하고 막 살해하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이슬람을 안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게다가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한번 빠지면 가족도 뭐도 없어요. 그냥 가족이 신천지 이단 대책위원회 그 이 신천지 빠진 애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좀 상담도 시키려고 하면은 경찰한테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가족관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어떤 종교 광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요,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 다 하니까 하나 갖고 있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용이요, 중용. 아, 신앙에도 중용이 필요해.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하자는 거죠. 인생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적당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다 대형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적당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과연 중도의 길입니까? 중용의 길입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적당히 살려면 적당히 살아라. 하지만 너가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한 원한다면 너는 네 전부를 다 걸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적당한 태도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부모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도, 형제 자매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수차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신 가족인데,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신 친구인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인데, 왜 그것을 미워하라 하시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걸려 넘어져요. 어떤 경철이가 뭐 그러던데, 제가 어떤 청년한테, 아, 뭐,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부르셨으면, 특별하게 부르셨으면, 그 독신으로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목사님이 몇 명에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 강사명 목사님 청년들한테 독신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독신으로 살기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람, 정말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여러분 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일찍 하세요. 그냥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하세요. 네? 독신으로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알죠? 저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것, 그렇게 나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치 제가 우리 아내만을 여자로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여자를 돌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돌 대하시듯이 여자들을 막 대하진 않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클 때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정도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만약에 내 삶이 잘 풀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직장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건강과 직장과 내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을 이제 그만 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베드로 야고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직업을 때려치고 가정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스스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기반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것을 더 확대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이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때려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세요. 네? 가족을 버렸는데 어떻게 만약에 그냥 확 버린 거라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걸 다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아내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자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직업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나한테 어떤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한 예수님이 누군지, 때로 나에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나한테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보윤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보윤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를 연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라는 건지, 내가 물론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가 나를 선택했지만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된 겁니까? 아내 마음대로 된 겁니까?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를 안 하면 엮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엮여진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떠함과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끔 하시는 그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날 나만 예배를 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거.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고 그게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이야 이렇게 여기지 말란 말이야.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그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왜 내게 예수님이 더 필요한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여러분들이 대하시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중심의 삶을 요구합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14절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될 어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요청은요 항상 어떤 공개적인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몰래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어부들의 무리 가운데서 부릅니다. 자기의 가족이 보는 상태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누구를 불러요? 공동체를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내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소중하지만 내가 만드는 더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이 첫 제자들의 무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전에 서로 알았던 관계입니다. 서로 뭐 했을까요? 둘 다 어부였으니까 서로 상부상부주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겠죠. 아마도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서로를 속여가면서 더 많은 이득을 자기 집에 얻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커다란 라이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다시 친하게 지내다가 네.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 관계를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새로운 관계로 부르십니다. 상대를 이익의 수단으로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관계를 떠나서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관계로 전환을 요구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 서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증명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삶의 결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반주 나와주세요. 네. 혹시 뭐 조지 맥도날드라는 그 뭐 여러분들 미국의 그 소설가를 아시나요? 이 사람이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아동 서적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인공 아이린이라는 8살짜리 아이예요. 이 아이린이 집에서 다락방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요정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린이 일부러 찾아가면 요정 할머니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할머니가 요정 할머니가 아이린에게 작은 실타래가 연결된 반지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 아이린에게 이 반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아이린은 그렇게 실타래를 반지를 지니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육안으로 볼 때는 이 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린이 할머니한테 너무 가늘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이 너무나 가늘어서 보이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 느낄 수만 있어.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이린아, 잘 들으렴. 위기가 닥치면 반지를 빼서 내 비계 밑에 두고 집게 손가락으로 그 실을 대봐. 그러면 그 실이 이끄는 대로 너는 따라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린은 되게 신나게 생각하죠. 아, 그리고 이 실을 따라가면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 맞죠? 하면서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너가 이 실을 붙잡고 그 실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을 거야. 그래도 절대 실을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이 실을 잡고 있는 동안 저 끝에서 나도 이 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뒤에 이 아이린의 집에 도깨비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도깨비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아이린을 막 이게 찾아서 막 잡아가려고 막 이렇게 그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린이 침대 아래에다가 그 반지를 넣어놓고 그 실타래를 만지고 그 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실이 결국 나를 그 할머니에게로 인도해 줄 거니까. 그런데 이 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도깨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깨비들이 잔뜩 있는 그 속으로. 그러니까 막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아, 그래도 이게 뒤로 가려고 그러면 이 실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그 도깨비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 실타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돌무더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막 고민하다가 결국 막 거기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실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돌무더기를 치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린은 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손가락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손이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도깨비 속으로 갇혀있던 한 소년 커디라는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커디가 깜짝 놀라서 물어요. 너 여기 어떻게 왔냐고. 아이린은 할머니가 보내서 왔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이 아이린이 실을 따라와 돌구멍에 구멍을 낸 덕분에 이 커디는 속을 밖으로 이렇게 기어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린은 오히려 속을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던 커디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진짜 어디를 가는 거냐고. 거기로 가면은 나가는 길이 없다고. 거기에는 출구가 없다고. 그런데 아이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고. 하지만 실이 이리로 안내하고 있어서 나는 실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럼 결국 실은 아이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믿음이라는 게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나만 좀 바라보고 내 뒤에 딱 붙어서 되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도대체 왜 나를 이 길로 데려가시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 나를 믿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단하고 각오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요, 사실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시키신 이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를 떠났습니다. 하늘에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또 버림받는 그런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길이셨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망과 또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셨죠. 전혀 사랑받지 못할, 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자신이 하신 그 길, 이미 자신이 이뤄놓으신 그 길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믿고 너희들이 가면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타래를 끝까지 붙들면요, 때로 피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끝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그 길을 가십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 전부를 구원하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고쳐주거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전적인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나 중심의 삶 버리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의 요청, 새로운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삶이 때로 오해받고 나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그 공동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그런 순간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